우리나라의 김종숙 평양 방직 공장과 김종숙 평양 제사 공장에서 새해 첫날부터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평양 방직 공장에서는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생산을 활성화하며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후대 사랑, 인민 사랑을 현실로 꽃피울 뜨거운 마음 안고 생산 실적을 올려 첫날 교복천 생산 계획을 초과 완수했습니다. 한편 김종숙 평양 제사공장 노동계급에 의해서 첫날 비단실 생산 실적이 150%를 기록했습니다.